혼수 상태의 아버지 곁에서 세 딸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셋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준 앨리슨. 그리고 아버지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거죠. 영화 지금은 통화 중에서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존 웨인이 자신에게 늘 전화를 걸어온다고 착각하던 아버지. 정말 그에게 어울리는 유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칸트의 마지막 말은 포도주를 마신 뒤에 한마디였습니다. As is good. 좋군. 오랜 세월을 수행한 선사들은 말하죠. 이젠 가야겠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은 뭘까? 나도 모르는 새 나 자신을 그대로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 살아야겠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지금은 통화 중 중에서 폴 매카트니가 부른 정크였습니다. 어제 이사했어요 하신 신수희씨 야 정말 힘드셨겠네요. 날이 갑자기 또 아주 추워져서 이런 날 이사하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에 살던 곳보다 좁은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짐이 어찌나 많이 들었던지 정말 새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앞이 깜깜하고 멍해지더라고요. 이 많은 짐을 어떻게 하나. 이사하면요. 아마 그 이사가 그 3대인가 4대 스트레스 중에 하나잖아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사할 때는 그 집 밖으로 나앉은 나의 짐을 보면 야, 참 구질구질하고 고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언제 저렇게 많은 것들을 이고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뭐, 때 묻은 방석, 막, 조그만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이 세상 밖에 그 짐 트럭 위에 실려있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초라하고 불쌍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 되면 참 기분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사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결심은 다음부터는 좀 가볍게 살아야지. 좀 버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신서희 씨도 그런 생각하셨나 봐요. 요즘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희망을 가지려고 위로해주는 따스한 언니의 말들 듣고, 그런데 한번 깨물어버리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사탕처럼 들릴 때도 있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새해이고 이사도 하면서 주위 분위기도 싹 쇄신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운내고 명랑쾌활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하셨죠? 제가 가끔씩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의 사연에 말을 덧붙이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었거든요. 이거 그냥 진짜 무슨 알사탕처럼 들리는 거 아니야? 솜사탕. 그냥 한 입 베어물고 나면 스르르 녹아버리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위에다가 사탕 입혀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 말에 제가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나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혼자서 결론 다 내리셨네요. 명랑쾌활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화사한 마음으로. 자, 다음 곡을 그렇게 화사한 곡 준비했거든요. 자, 그 전에 저희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편지나 엽서에 적으시고요. 인터넷 주소는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그 코너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 수원뮤직에서 제공하는 그 제인 니콜슨과 다이안 키튼이 주연하는 로맨틱 코미디 사운드트랙입니다. 원제가 Something's Gotta Give,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잭 니콜슨이 직접 노래를 불러요. 신수희 씨, 에고 힘들어라 하셨죠? 이 곡이 가끔 힘들 때 이렇게 어깨 주물러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거든요. Love Young Hose, 장밋빛 인생입니다. FM 시네마테크 2월의 첫 번째 손님은요,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시자 영화평론가인 허문영 씨입니다. 아주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FM 시네마테크에서 다양한 그 필자들 그리고 다양한 영화평론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허문영 씨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야기 보따리가 워낙 많아서 그 한 달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허문영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늘 글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또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FM 시네마테크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저는 하길종 감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길종 감독이라고 예. 하면 요즘에 아주 젊은 세대들은 그 사람이 누구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그 하길종 감독은 아마도 이제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아마 그 작품을 직접 접하지 못했던 젊은 관객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네. 197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이를테면 청년 문화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그 당대 대중문화 전반에 있어서 하길종 감독은 이른바 통기타 청바지로 상징되던 그 한국적 히피의 대표주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의 관객, 젊은 관객하고도 소통되는 지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하길종 감독은 UCLA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과 그 동학이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점에서 하길종 감독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이 사실은 1년 선배죠. 예. UCLA에서. 근데 아마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때 당시에 교수들이 코폴라와 더불어서 하길종 감독을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 자리에서 표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근데 사실은, 하길종 감독이 1979년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뇌졸중으로. 39세의 나이죠. 예. 올해가 25주기가 되는 셈이고, 25주기를 맞아서 하길종 감독의 작품 3편이 DVD로 출시가 됩니다. 2월 중으로. 예. 바보들의 행진과 병태와 영자, 그리고 속별들의 고향, 이 3편이 출시가 됩니다. 뭐 그 정도 무게를 지닌 감독의 작품이 최초로 DVD로 세 편이나 출시되고 25주기면 충분히 뭐 말할 만한 거리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제가 이제 이 하길종 감독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건 며칠 전에 케이블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뒤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실현에 관해서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그 프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김민기, 신중현, 혹은 송창식, 양희은 이런 분들의 노래, 이런 분들의 삶이 그 1970년대라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주의적이었던 권력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당했는가라는 네. 그런 주제를 다룬 그런 프로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프로를 보고 바로 하길종 감독이 연상이 됐던 이유는 바보들의 행진에서 그 유명한 고래 사냥과 날이 갈수록 같은 당대 청춘들의 심금을 울렸던 노래들이 나왔고, 그 노래들은 곧 판매 금지 방송 금지 처분에 처해집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고 놀랐던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사실들은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놀랐던 것은, 당대 금지됐던 노래들이 저항이나, 비판적인 그런 노래들 많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아주 단순한 비애를 다룬 그런 노래들조차 금지됐었더군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MBC에 음악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오래된 LP판들을 한번 이렇게 뒤적여봤는데 대부분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가위표가 쳐져 있고 X표가 쳐져 있고 거기에 금지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목들이 호기심 반으로 제가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이 그 노래 가사까지 나와있는데 그냥 사랑 네. 혹은 흘러간 시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향수나 단상들을 담은 곡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금지가 되었을까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그 LP판들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풍속을 어지럽힌다. 네. 막 그런 이제 명분이었는데요. 그걸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그 비해조차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 저항이나 비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적 비해조차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시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고 그 시대를 영화 감독으로서 살아간 하길종이란 당대 엘리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영화를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기회나마 그분의 영화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남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하길종 감독에 관한 얘기를 뭐 꺼내게 됐습니다. 네, 하길종 감독이 39세로 요절하기 전에 몇 편의 영화를 남겼죠? 7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7편의 영화. 네. 7편의 영화를 남기고 그리고 UCLA에서 그 영화과 교수들이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대감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당대의 어떤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번 2월이 그의 25주기가 되고 더불어서 그의 영화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볼 수 없었던 그의 영화 세 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정말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고 그동안 영화 책에서만 봤던 그의 이름을 그의 영화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영화들을 골라보면 아마 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길종 감독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지금 청취자분들이라든지 영화 팬들, 영화 애호가들이 이 영화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보들의 행진 중에서 그 영화의 주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찬식이 부릅니다. 날이 갈수록. 하길종 감독의 영화 바보들의 행진 중에서 영화의 주제가인 날이 갈수록 송창식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그리고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허문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바로 2월로 그 25주기가 되는 그 요절한 하길종 감독을 다시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하길종 감독의 삶과 그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하길종 감독은 1941년 부산생입니다. 저 고향이 같은데요. 네. 아마 당대 엘리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세칭 이제 인류대를 나왔고 네. 또 미국 UCLA에서 그 MA와 MFA 그러니까 영화 이론과 연출 두 분야에서 다 석사 학위를 받았고 네. 그의 그 졸업 작품 단편인 병사의 제자는 그 당시 미국의 미국 전역의 최우수 영화 학도한테 주어지는 상 네 명한테 주어지는 상도 받을 만큼 굉장히 영화적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 꽤 이력이 화려하구나 싶었을 텐데 네. 1970년대 한국 영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문화 환경에 이런 이력의 소유자가 등장했을 때 아마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켰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이 외계인 이방인 같은 그런 네. 인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예, 그 네. 함영종 씨 영화배우 함영종 네. 씨의 형이잖아요. 네. 예. 함영종 씨, 함영종 감독의 얼굴을 봐도 이분이 굉장히 미남이라고 알 수 있는데 전 네. 개인적으로 함영종 감독 개인한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형님이 그 미모에서도 훨씬 더 뛰어나다. 게다가 이 하길종 감독은 아주 특유의 그 표정의 어떤 페이소스, 고뇌, 네. 고독 이런 것까지 있어서 아마도 이런 그 귀족 거의 귀족으로까지 보이는 이런 그 풍모와 이력의 소유자를 한국 영화계가 맞아들였다는 건 굉장히 당시로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미 이런 이력과 풍모 속에 어떤 그 불화 한국 영화계 혹은 당대 한국 주류 문화 혹은 한국 사회 전반과 어떤 불화의 싹이 이미 예고되는 뭐 그런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잘난 사람. 뭐 대장금이 늘 쫓겨나는 것도 너무 잘났기 때문에 늘 쫓겨나는데 네. 단순히 작품뿐만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서도 워낙 그 성격이 직설적이고 강했기 때문에 그를 다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네. 어떤 파티에 가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조금만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파티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아주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참 건드리기 힘든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뭐 정님 아나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 당대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갖기 힘들었던 그런 화려한 이력과 또 화려한 외모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 하길종이라는 한 자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당대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 그리고 저항의식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불화의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네. 그 하길종 감독이 지금 눈으로 봐도 굉장히 특이한 점은 그 영화를 7편 만들었는데 그 7편 만드는 전 과정을 통해서 비평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남긴 책이 한 두 권 정도가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심지어 자기 작품까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참 아마 정성일 씨 같은 분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자기는 비평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사례가 다시 뭐 그를 통해서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한국 영화계로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네. 그래서 자기 영화를 만들고 그걸 또 비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화를 또 비평을 하는데 이 비평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어떤 비평가들보다 서슬퍼런 아주 냉혹하고 공격적이고 가차없는 그런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뢰 그 영화가 그 평론이 발표가 되고 나면 누군가한테 불려나가서 꼭 싸움을 하고 얼굴에는 늘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는 게 그때 같이 일을 했던 그 박병식 씨 아까 말씀드렸던 박병식 씨의 증언입니다. 네. 모든 면에서 참으로 다루기 어렵고 참으로 시대와 어울리기 힘든 그런 인물이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2000년대 기준으로 봐서도 상당히 뭐랄까 여전히 튀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매우 튀는 분이었죠. 네. 너무 튀어서 네.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네. 네. 자, 그 함영중 감독의 형인 하길종 감독을 다시 보는 시간. 오늘 하길종 감독의 그 어떤 그 독특한 삶의 방식, 그 기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영화 얘기로 곧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음악을 한번 듣고 영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어떤 걸 들어볼까요? 여자를 찾습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6년작인데요. 자, 이 영화의 주제가를 오승근 씨가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것. 비어오르면 아름답다고 말했지 곱게 핀 꽃을 보고서 황홀하게 느꼈네 네, 하길정 감독의 영화 1976년작 여자를 찾습니다의 주제가 아름다운 것, 오승근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는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와 함께 고 하길정 감독을 다시 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예, 하길정 감독의 영화는 지금 여자를 찾습니다 영화의 주제를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영화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의 영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마 하 감독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제일 여자를 찾습니다를 부끄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의 영화 중에서는 제일 만듦새가 좀 엉성한 편입니다. 네. 하길정 감독의 영화는 뭐 사실은 즉 이 여자를 찾습니다까지 합쳐서 7편 에 불과하고 비교적 뚜렷하게 두 부류의 영화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류는 그의 데뷔작인 화분,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수절, 그리고 그의 여섯 번째 작품인 한내승천. 이 세 작품은 아마도 그 하길정 감독의 교양 형성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서구의 교양주의, 네. 그리고 미국 유학 재학 시절에서 그가 영감을 얻었던 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작품들로서 모두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가 아니라 네. 고도의 상징주의와 알레고리를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우회적 비판의 영화들. 네.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데뷔작인 그 화분은, 화분에 보면, 화분은 거의 이제 줄거리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난해한 편인데요. 네. 푸른 집이라는 무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푸른 집에서 벌어지는데, 푸른 집의 집 주인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남자와 이 푸른 집의 주인은 동성애 관계가 암시되고 있고, 이 푸른 집에 기가하고 있던 어떤 여자와 이 집 주인이 데리고 온 이 남자가, 성관계를 맺게 되고, 네. 질투를 한 이 집 주인이 이 남자를 감금하는 그런 굉장히 기묘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이야기는 명백히 그 가두는 자, 갇히는 자의 서로에 대한 매혹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 그를 통한 한국 사회의 어떤 권력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푸른 집은 청와대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제 네. 일종의 해석이 네. 나오죠. 네, 그 뭐 그의 영화들을 단순히 이제 그 어떤 한국 사회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뭐 그런 은유라고 이제 말하는 건 좀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 영화 특히 화분 같은 영화는 그때까지 어떤 한국 영화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회화적 상징주의 네. 를 본격적으로 실험한 사실상 첫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시도 때문에 이게 이제 데뷔작이기도 하죠. 회화적 상징주의라 그러면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제목에서부터 푸른 집이라는 그런, 에서 암시되지만 그 실내 장식이, 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유럽의 어떤 도시의 주택을 갖다 놓은 듯한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화려한 그런 색깔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전혀 리얼하지 않는 두 인물의 기묘한 감정, 그리고 세 인물의 기묘한 삼각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에서나 이 영화의 화면의 구도에 있어서나 완전히 그 리얼리즘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상징주의 계열의 첫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순히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논평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저는 뭐 재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네. 이런 측면은 사실은 이제 그 수절이나 화분에 이르면 좀 더 토속적인 소재, 좀 더 그 민중적인 소재로 이행돼가면서 보다 그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한내승천과 수절조차도 리얼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를테면 그 민담에서 힌트를 얻은 어떤 민담의 재구성을 통한 역시 한국 사회의 어떤 알레고리라는 뭐 그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들을 지금 시점에서 온전히 재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당대의 한국 대중문화, 한국 문화 전반이 가지고 있었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화분은 20분 정도가 잘려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바보들의 행진도 30분 정도가 잘려나갔습니다. 한 영화가 20분, 30분씩 잘려나갔을 때 그 영화를 우리가 그 영화를 온전히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길종 감독과는 어쩔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거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 거리가 한국 사회 70년대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인 한국인들의 삶의 전반에 불러일으킨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당대 어떤 목소리 어떤 전원조차도 온전하게 전해질 수 없도록 만든 그 어떤 폭력적인 행태 때문입니다. 이번에 DVD로 출시되는 그 하길종 감독의 영화들도 다 20분씩 30분씩 잘려나간 영화들인가요? 네, 다 잘려나갔습니다. 아, 그럼 감독판은 없나요?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나요? 감독판은 없습니다. 감독판은 없고 이 사실은 이제 앞에 이 두 영화 화분과 수절이라는 이 두 영화는 당대 이제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었고 그의 화려한 이력과 화려한 외모 못지않은 어떤 전혀 색다르고 어떤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영화인이 나타났다는 점 때문에 한국 영화계 나아가 한국 문화계 전반이 일종의 그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영화는 대중적으로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게다가 그 영화들에 대해 가해지는 지속적인 그 권력의 폭력 때문에 그 깊이 상처받은 하길종 감독이 선택한 것은 대중에게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네. 그것이 바보들의 행진 이라는 당대 대중소설을 영화로 끌어들이는 유행에 편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편승, 이 빚은 세 작품이 이제 바로 바보들의 행진, 병태와 영자, 속별들의 고향, 그리고 여자를 찾습니다까지는 포함되는데 이 세 편은 스스로는 굉장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길종 감독 스스로는 이건 자기가 세상과 영합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는 걸 인정을 했고 술을 들이부으면서 자학하고 자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편에는 당대 청춘 영화, 즉 얄개 시리즈 같은 당대 청춘 영화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정서적 경지가 있습니다. 그 정서적 경지가 바로 저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밑을 알 수 없는 네. 아득한 비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비애 근원을 파헤친다는 건 적어도 영화라는 대중문화 장르에서는 불가능했고 오직 그 비애의 깊이, 그 비애 결만을 끊임없이 이제 강조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비애가 이 세 편의 영화에 모두 짙게 실려 나옵니다. 바보들의 행진을 만들면서 원작에 없던 캐릭터를 추가합니다. 네. 이 바보들의 행진은 이를테면 당대 대학생들 중에서 약간 푼수이면서 바람기 있고 놀기 좋아하고 그렇지만 순수한 심성을 가진 대학생들의 얘기인데 여기서 하길종 감독은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택하는 그런 설정을 만드는데 이 인물은 사실은 원작에는 없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세상을 등지고 동해로 나가서 결국 사멸의 길을 택하는 건데요. 이 인물을 통해서 아마 그 원작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보다 깊은 비애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는 그런 느낌을 보다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약 30분간의 다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위 장면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 대학생들이 어떤 술집에 가서 일본인들과 싸움판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이 하길종 감독은 당대 청춘들의 좌충우돌 그리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어떤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만든 병태와 영자나 속별들의 고향은 사실은 바보들의 행진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멜로 영화에 가깝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은 그나마 어떤 청춘들의 좌충우돌의 측면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병태와 영자나 속별들의 고향은 정통 멜로물에 가깝습니다. 당대 뭐 별들의 고향뿐만 아니라 뭐 겨울여자,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되게 감상적인 멜로와 같은 괴의 영화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편에는 사랑의 실패에서라기보다 이 캐릭터들이 본래 짊어지고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비애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속별들의 고향에서 마지막에 여주인공이 죽어가면서 이 죽음의 분위기가 감도는 이 병실의 시트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바닷가의 모래로 이어집니다. 이 이미지의 접합을 통해서 이전에 바보들의 전성시대까지만 해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바다가 이제 완전히 어떤 죽음의 이미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대한 절망감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병태와 영자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 자체는 너무도 단순하고 촌스러워서 지금 보면 세련된 관객들은 아마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다 보면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에 한 5분간의 장면에 병태가 영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울의 그 주변부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꼭 질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그리고 그 길이가 5분이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필연성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태는 미친 듯이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하면서 음악이 나옵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아, 이 영화는 하길종 감독이 5분간을 찍기 위해서 만든 영화구나. 그리고 이 5분간에는 이 앞에 거의 2시간에 가까운 분량에서 다 말하지 못한 어떤 좌절이나 비애가 한꺼번에 분출돼서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그 하길종 감독은 그 영화 이력이 7편의 작품에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어떤 분노나 비애나 그 사회와의 불화가 영화 속에서 온전히 그 표출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절정을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길종 감독의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검열로 인한 삭제 그것 때문에 그의 어떤 작품도 우리가 온전히 감상할 수 없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하길종 감독의 7편의 작품 모두 지금으로서는 어떤 한 작품도 걸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모두 미완의 작품들입니다. 위안의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길정 감독을 다시 말하게 되는 것은 당대 모든 그 예민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인들 이 예감을 했듯이 하길정 감독은 이 두 세계 고도의 상징과 그 회화적인 구도를 통한 어떤 치밀한 그 형식에 대한 탐구와 네. 그리고 당대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한 또 깊은 공감, 동의 이 두 가지 지점이 합쳐져서 어떤 영화 누구도 그 전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경지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당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재표현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하길정 감독은 어떻게 보면 끝내 제대로 말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 70년대에 아마 우리는 영화 천재를 만났을 수도 있을 텐데 일찍 세상을 떠난 그 하길정 감독을 지금이 25주기가 되는 2004년 2월에 다시 만나는 그 느낌이 약간은 애잔합니다. 정말 영화 천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마 하길종 감독 그 시대에 하길종 감독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미국에선 참 그 꽃피었던 아메리칸 뉴 시네마 운동 같은 어떤 그런 트렌드가 뭐 똑같은 그 트렌드가 뭐 하길종 감독의 영화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영화 흐름이 7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바로 그 아메리칸 뉴 시네마 운동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그 하길종 감독을 생각을 하면서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그 대표적인 작품 그 졸업 중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졸업에 또 그 병태와 영자의 그 중요한 그 모티브를 제공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졸업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들으면서 오늘 FM 시네마테크 그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와의 첫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 FM 영화음악 대전 서구 동화이동의 심재규 씨의 신청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밤에 딱이죠 하신 바로 그 곡. 영화 킬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The 5, 6, 7, 8가 부르는 우후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청엽정 거기서 일본 여자 4명이서 이 곡을 연주를 했었잖아요. 자, 다음 곡은요. 전북 군산의 김소영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놓치고 MBC 주말의 명화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제시카 텐디와 모건 프리만의 연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하셨죠? 자, 그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테마 한스 짐머가 영화 음악을 맡았죠? 바로 드라이빙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예고편보다 재밌을까? 새로 나온 영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